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시 쯤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중앙회거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 장소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수쿠레 재단 등 여러 단위 인사들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